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법궤 이동 경로가 주는 교훈, 법궤 이동 경로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무려 100년 4개월 만에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날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시간 이 법궤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진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국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오늘 법궤 이동 경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1102년 아벡 전투에서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약 4,000명가량이 죽는 대패를 맛보게 됩니다. 패배하고 말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4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법궤를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 그런 믿음으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하지만 결국 법궤를 모신 후 치렀던 제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잃고 또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법궤가 없을 때는 4천 명이 죽고 패배했는데 법궤를 모시고 전쟁한 2차 전투에는 3만 명이 죽고 또 패하게 됐어요. 그리고 법궤를 이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또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방 블레셋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러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빼앗긴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말씀을 진심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결국 사단 마귀에게 어처구니 없이 그 말씀을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받은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사단 마귀에 의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세상 물질과의 싸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 권력과의 싸움, 그 모든 세상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말씀도 빼앗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길가밭의 비유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빼앗길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길가밭에 뿌린 씨를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언약궤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말씀을 잃어버리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첫 번째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